평양국제가구 및 건재부문 과학기술 전시회가 16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.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 개 단체들이 출품한 실용적 가치가 크고 다기능화된 가구들, 인체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유리한 록색 및 기능성 건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. 개막식에는 위원회 성중앙기관, 과학교육기관, 연관단위의 일꾼, 연구사, 교원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, 주조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전시회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.